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이열에서 돌세쯤에서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6.15의 미아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이열에서 돌세쯤에서 10일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영국 주운비위원회, 영국 손군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저, 영국 조선친선협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면불의의 노고에 의해서 통일을 바라는 북과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6.15 공동선언이 마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